봐 이게 바로 네가 바파란 beast mode 남자는 담배 여자는 바람 필 때 I smoke beat is a beast mode Who the man told you crazy Who the fella told you crazy I'm better than your lady 기본적으로 힙합하는 노래보다 100번 열심히 사지 랩만만한 general Too many generals 어중이 떠중이 들어다 갇혀라 매너럴 무슨 verse 하나도 제대로 못 그려 가는 놈들이 랩이나 막을 놓은 날을 하리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랩을 하지 세 글자 아니면 두 글자 밖에 못 말해 다 충환자지 Motherfather 싫어진 환자들 전부 사진들 Back yourself and look at the mirror 가졸라면 독창적으로 좀 해봐 멋있어 성인들이지 To the monster closet It's a cypher I'm a rider I'm a rider Like a biker Oh shit 거꾸로 돌려봐 B 넌 하수구 난 구수하지 실력 힙합 중인 애들이 내 뒤에서 시윙 겁나 하지 Man what you afraid of 난 핏 위에서 당당해 넌 거진 다 주머니와 없는 실력까지 가난해 I only give a shit cause I'm a star I only you go ready boss 난 아냐 butcher but I'm a butcher 니 살을 깎아버려 like a boss 팍팍팍 뻗어 니 iPhone You don't need your airplane mode 난 roaming 요금 몇십 동 And you know I can take it more 돈 벌어라 돌로 바로 돌이나 돌파를 둬 산파울로 to Stockholm 니는 평생 못 앉을 자리들 이래 들으면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 난 우주위에 내 커리어에 나 파대는 삼촌 But I don't care You can't control my shit 불신을 참아낸 인자가 돼 다시 돌아가 내 번째 범정교의 관점 Cypher 이 트랙이 나오면 헤이터들 완전 암정 부법이니 시내 이 곡은 합법 함정 다 빠지게 지멜 다들 hey hey overrated 터져나와 swag 어디 가든 짓지 또 어디 가든 있지 모든 히트들이 히트 비례적인 외치 날 욕하기에 비지 But 난 니트 왔던 삐끼 모든 언니 call me 삐삐 누구나 보고 욕하고 그래 네 상황이나 보고서 오라고 그래 부럽게 없어다 보라고 그래 허나 비디비디위 위글위글리 징글징글링 뒹굴뒹굴지 빙글빙글지 또 위글리글 힘 지금지금링 위래위래 지배를 하는 신 이름 모르게 이건 맛보기 일뿐 아직은 간식 내 랩은 곧 입에 채우는 한식 그래 내 나라 한국어 4분 영어 지그리는 랩 만식이들 다 봐라 지금 누가 네 위에 있는지 헤이들은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 난 우주위에 내 커리어에 나 파대는 삼촌 두 번째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수근대 내일 I'm taking rest of food 아주 전까지 깔아놓은 내 빛 선택의 사방 걷어 살아 송신은 내 음악들의 생일 난 비트란 작구로 타는 애기 무당 That's me 대빛 속에 비친 내 모습 하나 가게 무샤 등근하는 얼태치 혀로 깨끼 부려봤자 그건 랩핑 오가 캥이 넌 피기들은 땡기 제가 때리는 목적은 나의 패왕 랩의 패기 건방 건어 래퍼드 보잡 들을 잡았다 넌 낚시켜버리는 내 소잡 고작 그 따위 말로 날 급딜해봤자 난 더 강해져 불가사이 난 니들의 시기 질투를 먹고 자르는 불가사이 알다시피 내 목소린 좀 떨리 남자든 여자든 랩으로 홍콩을 보내는 유연한의 연어리 이목이 사수위 난 항상 정상위 예 정상 최상위 멈추지 않는 떨김 wow. 누가 내 뒤에서 나를 엿매기든 니들이 좋을 때 우리 새 게임 투 나이를 허투루 처박은 행진들 내 기준에서는 너도 알겠어 내가 뭐 외기든 내가 뭐 빼기든 어쨌든 어쨌든 가요계 새끼든 이름은 건데기 새끼의 세리는 폭풍기사 대기 Haters들은 my turn But no problem I kill